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괴뢰호 전광들이 반공화국 해상 봉쇄의 목적을 둔 미국 주도의 림팩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하려 2일 해당 수역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8월 4일까지 미국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지게 되는 이번 합동군사 연습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단도탄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일본, 남조선 연합실전 연습이 감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합동군사 연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괴뢰 해군의 구축함은 미국, 일본 함선들과 함께 미제 침략군의 중계선을 통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